자기야, 우리 이제 만난 지 벌써 30일 됐어. 근데 아직까지 손밖에 안 잡았어. 근데 나 자기랑 해보고 싶어. 근데 자기는 왜 나랑 안 하려고 하는 거야? 우리 자기가 뭔가 이럴 때마다 피하는 느낌? 자꾸 그런 느낌이 나는 것 같아. 왜 그런 거지? 나한테 말해줄 수 있어? 한 번도 안 해봐서? 에이, 그런 거라면 진작 말하지. 그러면 내가 천천히 부드럽게 알려줄 수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위에서 아래로 목상 이렇게 말하면서 알려주려고 하니까 되게 부끄럽다. 입술부터 시작할 거야. 처음엔 이렇게 가볍게 입술만 맞춘다는 호흡은 어떻게 하냐고? 원래 호흡은 같이 하는 거야. 이렇게 호흡이 섞인다고 해. 근데 나는 이렇게 섞이는 호흡이 너무 좋아. 너의 숨이 속에 들어오는 그런 느낌? 가볍게 해주면 돼. 현아 입술을 간지럽히듯이 긁어주면 돼. 그러면 기분이 더 좋아져. 좀더 흥분하기 위해 귀를 핥아주면 돼. 먼저 내가 해줄게. 이렇게 숨소리도 집어넣고, 그리고 귀를 최대한 더 간지럽힌다는 느낌으로 해주면 돼. 그리고 손은 어떻게 하냐고? 손은 너가 만지고 싶은 부위를 만지면 돼. 그 어느 부위가 됐든 그 사람은 준비가 돼 있거든. 너에게 난 항상 준비돼 있어. 그리고 내가 말했지.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 다음에는 목 쪽을 같이 너라는 증표를 만들고 싶으면 세게 들이마시면 돼. 그러면 네 거라는 하지만 기분은 좋다. 해주니까 기분 좋지. 이게 처음에는 그럴지 모르겠지만 하다 보면 엄청 기분 좋아. 그래서 이것도

천천히 해도 돼. 내가 하나하나 천천히.